숨소리조차도 음악 같은 stage 나의 단방울은 내겐 heavy rain 언제나 hot and shine 무대 위에서 live 네 눈 이만보다 먼저 반응해 지금 우린 과도한 열기로 넘쳐 편히 앉아 놀아줄 시간은 없어 과정을 즐겨 나와 같이 더 달려 더 자유롭게 원하고 또 원해 Too late, too late, we rolling 난 너의 꿈, 네 작품에 닿는 통로 나는 너의 꿈을 손에 쥐어줄 수 있어 순수한 표정으로 춤을 추던 아이는 이제 웃으면서 이틀에게 불을 질러 단어, 나 되고 싶어 모든 story yeah, 빌어 두려움은 지워 지금 반대로 설렌 심장 시속 시속 100km 난 모든 절망들의 VIP 기다린 정도 기다리게 하지 기억해 어디서도 99빛 너 갈 걸 네 맘은 Ice cream 지금 우린 그 꿈에 이뤄낸 player 내 안에 난 날 향한 찬사를 외쳐 1분 1초 가득히 난 전율 danger 더 자극적인 떨림은 I want it 우린 더 높이 be rolling 난 너의 꿈 이 작품을 찾는 통로가 된 너의 꿈을 손에 쥐어줄 수 있어 눈빛 너도 알아 전부 감당할 수 있어